몇 달만이죠 우리? 오케이 오케이 하나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하나 둘 셋 에헤이 네, 시작하세요 오픈 멘트 및 패널 인사 아 알겠어요 알겠다고 이제 입 풀고 있다고 시작할게요 네 시작합니다 이거 뭐 숨을 갖다 그렇게 쉬어야 되는 거야. 네. 시작해. 아, 네, 하세요. 난 형진이 오빠인 줄 알았어. 너무 네, 너무 가까운가 봐. 시작하겠습니다. 저 아니에요. 필로트의 대학생. 아. 진짜. 아, 진짜. 필로트의 대학생 자동차 유럽 대장. 정. 여섯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지난 5회에 이어 계속 MC를 맡고 있는 쪽보입니다. 아, 아, 진짜. 다시 처음부터 해요? 아니. 자, 빨리. 편집이 없어요. 빨리. 자, 오늘 분량이 좀 많아서 네. 네, 시간이 별로 없고 큰일이다. 빨리 합시다. 네,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속도감 있게. 네, 다시 얘기할게요. 네. 필로트의 대학생 자동차 유럽 대장정 여섯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와! 네, 지난 5회에 이어서 계속 MC를 맡고 있는 쪼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장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진주남. 네, 안녕하세요. 이 바로 저입니다. 반가워요. 네. 돌아온. 네, 저, 네, 저 곰돌이 푸조입니다. 네, 저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지난 5회가 나간 지 100일 정도 지났어요. 근데 언제 업데이트 할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는데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근데... 질문이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어떻게 지내냐니 이게 말이 되는 이거, 질문이라 생각하세요? 이거는 대본이 아니라 아니 써있는 대로 하지 마세요. 대본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나 이거 있으니까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아 그치 그러니까 대본이 이거. 아니라 참고 이렇게 아 우리 원래 그럼. 이거 없던 거라서 자 네. 봅시다. 지난 5회가 나간 지 100일이 됐고 네. 그 필로트 카페 가면 6회 녹음 완료라고 제가 글도 올려놨어요. 그 글 올려놨고 이제 6회 녹음을 우리가 2시간인가 해가지고 엄청 공들여서 했어요. 네, 맞아 맞아. 네 그날 저녁에 이제 우리끼리 디프리하고 맞아. 그 이제 이단장님 그 집에 가가지고 SD카드를 컴퓨터에 넣었는데 SD카드가 텅 비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끼리는 마지막이라고 막 불백도 먹고 막 그랬어요. 아, 그치. 어, 나름 시즌 1 끝났다고. 근데 뭐 어디 갔어? 어, 나한테 묻지 말아. 나한테 어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지금은 잘 녹음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아 분명히 그때도 끝난 다음에 녹음이 되는지 확인하고 가져갔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아니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다들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단장님 파리에 갔다 오셨잖아요. 아 예, 저는 뭐 십기 여행 갔다 왔고요. 그게 단가요? 곰돌이 푸준 뭐 했어요? 저는 1월 1일 날 이제 단장님 인천공항 모셔야 되고 아 뭐 그게 어떻게 지난 거야? 지난 아 맞아 맞아 지난 일이 그동안 어, 그렇게 지냈냐? 1월 1일 날 그 파리로 출국하는데 예. 나 저번에 방송하다가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비행기를 많이 탔는데도 그 비즈니스를 한 번도 못했다고 얘기하셨어요. 했었는데 그날 마침 탔어요? 비즈니스로 표가 없다고 비즈니스를 주는 거. 축하합니다. 네, 그게 상술이에요. 비즈니스 한번 타면 그다음부터 계속 타게 돼요. 그치, 너무 좋더라. 밥이 너무 맛있어. 밥이? 아, 밥도 달라요? 어, 밥이 진짜 그 고급 레스토랑처럼 나거든요. 아, 진짜요? 우리나라 항공인가요? 코스 요리로? 어디 아, 뭐 드실래요? 어, 레드와인 주세요. 그러니까 레드와인 한 다섯 종류를 보여주면서 어떤 거 드실래요? 이렇게 어? 어. 하나씩 다 달라고. 아, 일반석 그거 표를 끊으신 거잖아요, 그쵸? 예, 예. 근데 와. 그날 지금... 규범이가 아침 일찍 그 저 있는 데로 와가지고 공항까지 태워다 줬어요. 오. 그것도 그걸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려고 바로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페이스북에 올리더라고. 사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아니, 도착한 날은 또 10개 애들이 공항으로 나온다는 걸 못 나오게 했는데 그날 만났어요. 신촌에서. 도착하자마자 피곤해 죽겠는데 부산에서도 막 그 신촌까지 오고 해서 그냥 또 술을 엄청 마시고 그러셨군요. 네. 진준아는 뭐 하셨어요? 잠깐만요. 지금 규범이 어떻게 지냈냐면 1월 1일 날 탄장에 도대체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가 없다. 규범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뭐 잘 지냈죠 뭐.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지냈는지 됐고 저는 요즘에 그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집에 자주 가나? 그걸 이제? 이제라도.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이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요. 제가 원래는 1년에 두 번 갔거든요. 추석, 설 이렇게. 요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갑니다. 끝인데요. 아, 그리고 또 있어요. 진준아. 뭐. 못생겨졌어요, 되게. 엄청 못생겨졌어요. 못생겨짐. 아, 못 보겠네, 옆에서. 지금 오늘 그 게스트로 두 분이 오셨는데 저를 보고 놀라고 있어요. 너무 못생겼어. 이게 못생겨진 거구나. 안 못생겨졌으면 어땠을까? 뭐, 왜? 뭐. 자, 쪼꼬유 졸업했답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아, 그렇습니다. 대단하다. 혹시 단장님 졸업하셨어요? 졸업 그거 해야 된 건가요? 저도 안 했어요. 나만 졸업했어. 여기서 나만 졸업했어. 봐. 대단한 거네. 아 잠깐만. 왜요? 우리 곰돌이 푸는 졸업 안 했죠? 졸업 안 했죠. 졸업할 나이가 아니죠? 올해야죠 올해. 아 올해 졸업하고 그렇구나. 아 그럼 학교 자퇴를 또 한다고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 그러니까 자퇴를 하고 재입학한다고요. 자퇴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오토칼리지 그쪽. 네. 그걸 하다가 네. 대변인이신가? 제가 말할까요? 어디야 이게? 네. 자 시작.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자퇴를 했다가 이제 제가 자동차를 배우는 오토모티브 컬리지를 들어갔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작년 이제 올해까지 다니면 이제 졸업이거든요. 졸업한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서 말했나? 중복대 중복대. 네. 처음. 이제 뭐 비밀이라고? 천문학과. 그러니까. 원래 제가 하고 싶은 걸 먼저다라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우고 싶은 건 좀 나중이다 그랬고 이제 그래서 지루해지네. 저는 정말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배우고 싶은 거인 천문학을 다시 배우러 이제 내년에 돌아가려고요. 아 그러면 자퇴했다가 다시 들어가면 재입학? 재입학이죠. 재입학. 그럼 예. 오토칼리지는 졸업을 하고? 졸업하고. 오늘 그 과자 입고 왔죠. 아니 저거 아직 재입학할. 저번에 1, 2학번이라 적혔으니까 저건 버려야지. 근데 제 오토칼리지 제이팍도 1, 아니 아니 충북대학교 아니, 충북대 거 충북대 거야? 네. 1, 1인데 1, 1학번이니까 1학번이니까 네. 진짜 젊구나. 자 여러분 여기서 진준남 나이 나옵니다 이제요. 05신가 05? 2005년대 학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2002년 월드컵 4강 올라가는 거 구경했고요. 국민학교로 들어가서 3학년 때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근데 자꾸 이제 그 낯선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소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잠시만 기다리세요. 우리 아직 진행이 넘어갔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우리 쪼꼬이 졸업했습니다. 자 어떤 과정 한마디 하세요. 졸업까지 했는데 느낀 점 대학은 뭐다 아니 왜 자꾸 뭐. 말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아, 하세요. 마이크 꺼버리기 전에 목이 말라가지고 아 저는 뭐 졸업하고 나이가 많지라 졸업하기 좀 부끄러운데 과 후배들이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졸업한지? 네? 졸업한지? 졸업한 걸 모른다고? 졸업한 걸 몰라요, 제가. 제 후배들은 제가 학교 다니는지 몰라요. 나 다니고 있는데. 아, 그래서 제가 조용조용하게 졸업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 나이 27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도 최고 학벌인데? 야. 저만 대졸입니다. 대졸. 그냥 그러고 지냈어요. 그리고 뭐 봄이 오니까 이제 꽃놀이도 가고 그러다가 진짜 벚꽃 진짜 이쁘게 폈더라. 근데 너무 일찍 폈어. 특히 저 대구 부산도 많이 이쁘게 부산은 벌써 만개하고 지네 군항제도 갔다 왔어요 저. 군항제 벚꽃빵 먹었어요? 벚꽃빵도 있어? 지네 벚꽃빵 있다고. 자 벚꽃빵 얘기하기 전에 자기소개 자꾸 멘트를 못 참고 툭툭 끼어들고서 지금 옆 사람은 계속 참고 있는데 오늘 새로운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할게요. 예, 기다리고 있었으면서. 아, 저는 필로트 7기를 갔다 온 고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저요? 예. 네. 아, 말하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은비도 이렇게 아 말하는 거 좋아하거든. 잘하거든. 네, 저 말하는 거 좋아하고요. 저는 팔기 갔다 온 고은비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녹음하러 왔었는데 오늘 두 번째라서 저번에 같이 했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진주는 처음 보자. 네. 못생겼죠? 아, 처음 아니고 한 번 봤어요. 파리에서 봤더라고요. 파리에서 봤죠 우리. 네. 우린 봤다고. 그때 그 뭐냐. 공정 카페. 네. 어, 멘션, 네. 오리엔테이션, 네, 오리엔테이션 할 때. 네, 잠깐 봤어요. 아니, 뭐, 진짜 못생겼죠? 아, 나 진짜. 화장도 안 하고 와가지고. 잠깐만, 오늘 이 친구 이름이 고. 영경. 위에 고 있어. 영경. 아, 있어요? 있잖아. 네. 아, 예, 알겠어. 보고 말씀하세요. 아니, 저가 알겠어. 그 차봉길이라는 친구 아셨나요? 친구는 아니요.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 어떻게 되는데? 나이가 무려 연세가 30대신데. 31? 이제 31 된 거지. 31 되신 분이에요? 31 되신 아니요 빠른이라서 친구분들 32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 아. 그러면 그냥 앞으로 오지 말라 그래요. 오늘 안 왔습니다 이 사람. 오늘 안 오고 안 오고. 원래 창원 집이 창원이라 창원에서 올라온다고 했었는데. 어, 나는 집이 진주인데 뭐. 난 빠른데? 자 우리 고영경 고은비 각자 고향을 얘기해 보세요. 시작. 왜? 뭐요? 고향. 고향이요? 네. 아, 전 광명에서 살아요. 제끼고. 네. 제 고향 광주요. 전라도, 전라도 광주. 네. 아, 예, 제끼입시다. 자, 합시다. 멀리서 왔구만. 아니 그러면 지금 봉길 오빠가 없으면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벚꽃방 얘기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가서 군항제 안 가서 근데 거기 벚꽃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보이길래. 아, 그냥 벚꽃방이 그냥 팥들은 그냥. 벚꽃 모양 빵이에요. 경주빵, 벚꽃빵, 뭐 저기 어디지? 영덕 가면 대게빵 있고. 대게빵. 대게 모양으로 생긴 대게빵 있어요. 뭐 키토산 들어 있고. 아, 내 기억에는 그 칠기 합숙 때 네. 영경이가 소세지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저는 다 좋아하죠. 먹을 아. 거면 진짜 잘 먹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 좋아하는 건데 남 잘 안 준 거라고 하면서 그때 날 줬었거든. 맞아요. 소세지를요? 엄청 아끼는 분한테만 주는 소세지 아, 줬어요. 친해지고 오늘 싶어. 디프리 소세지 먹으러 가야겠다. 행복하게 가야겠다. 아,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사람이 네. 이렇게 많아 오늘 사설이 기네 오늘. 어. 아, 네. 아, 어쨌든 은비가 네. 저는 이제 반말을 합니다. 은비 씨랑 네. 은비가 그때 8기 때 갔다 온 겨울 캠핑카 막 추진하고 우리 그때 녹음했었잖아요. 네. 그때 되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확실히 기억 나요. 아니 근데 처음인데. 소리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네, 처음인데 계속 되게 녹음을 잘했어요. 그래 맞다. 지난 방송이야. 아, 우리 티켓이니까. 아, 그렇습니까? 지난 5회 때니까. 아, 아 그래 가지고 그때 네. 뭐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뭐 별 친구들 주변에서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단장님이 그때 보내 주셨잖아요. 이렇게 될 거다 하고 보내 주셨는데 저는 그걸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이 너무 빠르고요. 정신이 없고 목소리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서 단장님 저 원래 그래요? 그랬더니 계속 괜찮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하고 아, 그래요? 굉장히 빠르게 아 그래요? 아, 조금 천천히 말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괜찮은데?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소개를 하고 이번에 11기에 제 친구가 3명이나 저 포함 4명 가요. 또 신청했더라고요. 아, 또 가요? 네. 11기에? 그래서 같이 4명이나 하고 또 이렇게 입소문 좀 내가지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친구들이 또 간다고 마당 빠르네. 아 11기 그 이번에 참가하시는 인원이 되게 많겠다. 은비네 학교과에서 4명이 와요. 은비 네. 포함해서 은비 친구들. 아니구나. 제가 전도사예요. 학교 어디예요? 저기 어디 저기 멀리 있어요. 부천에 부천에 있어요. 어? 가톨릭 대? 아니 아니요 그 다음 역에 서울신학대학교라고 아~ 있는데 와, 정말 전도사시네. 유아교육과 그야말로 전도사. 아니 저 유아교육과예요. 근데 진짜 8기 할 때 가장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밝고 유아스러웠어요. 뭘 뭐? 아까 분위기를 쭉 이렇게 끌고 가는 그 힘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11기도 되게 분위기 밝고 괜찮겠다, 그렇죠? 아니 정말 좋겠다. 난 12기 가고 싶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졸업반이라서 기대하고 가가려고요. 졸업반. 아 벌써 졸업반이구나. 졸업이 쉽지 않은데. 난 졸업하는 사람 진짜 축하해 주는데. 그러고 아 7기 또 갔다 온 영경 씨. 네. 7기 때 여기 7기 분들 많이 나와요. 뭐 현승이 아, 예. 여기 지금 형. 패널인 지금 규범이도 있고. 네, 그렇죠. 또 누구 나왔었죠? 7기가? 현승 형하고 진수 형. 그다음 얘예요. 영경이. 네. 네. 끝이네. 아, 이게 다 어쨌든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왔어요. 네. 스텝으로도 가장 많이 갔죠. 7 규범이가 첫 스타트로 9기 스텝으로 갔었고. 예. 아니 우리 오늘 곰돌이 푸들 왜 이렇게 밝아? 오늘 뭔 일 있어요 오늘? 아, 괜찮아요. 졸업할 생각이에요. 그 10기 때도 이제 7기 때 진수랑 나연이 스텝으로 갔다 오고. 7기가 단장님한테 참 도움을 많이 주는 기수구나. 맞아요. 저희 8기 때도요. 맨날 7기가 가장 좋았고. 그래서 8기에도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럼 7기랑 똑같이 만다고 우리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 한번 정리해 한적 있었잖아요. 7기는 첫사랑이고. 근데 나중에 8기도 껴주셨어요. 아닌가? 우리 앞에서만 그런 건가? 아니, 나는 어디 가서 7기 애들한테 가서 7기가 제일 좋았다. 뭐 8기한테 가서 8기가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 못 해요. 그럼 빨리 정리해 주세요. 지금 8기 뭔가요? 아, 그저 그런 거예요. 그냥. 아니, 반장님에게 8기란? 그러니까 7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한테는 처음 같이 여행, 필로트가 같이 여행을 처음 했던, 좀 새롭게 많이 시작했던, 그래서, 나름 기대도 됐고, 걱정도 많이 됐던 기수가 7기였는데, 그때 갔다 왔던 친구들이 너무 이렇게, 감동을 저한테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사랑 같죠? 7기. 네, 첫사랑 연경이 다 얘기해주세요. 7기 어땠어요? 자, 본인이 첫사랑이라는데. 7기 어땠어요? 7기, 7기는 되게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뭐야, 마이크 없을 때랑 다르잖아. 아니, 거기도 좋은 사람 많아요. 아니야, 7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8기 가족인데? 뭐지? 아, 나 이 친구들. 전쟁이네, 전쟁이네. 7기 때 같이 여행 처음 했는데, 그때 뭐, 이렇게 시행착오 같은 거나, 아니면 더 좋았던 점, 이렇게. 좀. 같이 여행? 이제 거기서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갔다 온 지 이제 2년 됐는데, 아직도 되게 후회를 하고 있는 게, 그 프로그램을 한 번도 참여를 한 적이 없어요. 오, 이거 새로운 케이스, 새로운 케이스. 그랬구나. 아, 이게 선택할 수 있거든. 의무가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선택을 안 했다는 얘기네. 아니 그건 아니고 한 세 개 정도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세 개를 선택했는데 그냥 선택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그냥 제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몽마르트 언덕에 가서 뭐 빵집을 가는 빵집. 몽마르트 언덕에 빵집을 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너무 거기 빵 되게 좋아해가지고 거기는 반드시 가야겠다 해서 우리 조 다 모여가지고 갔는데 몽마르트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11시까지인가 가야 되는데 도착하니까 2시간이 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빵을 못 먹었어. 맞아. 아 친구 은근슬쩍 반말하시네. 빵 만드는 그걸 못 봤어. 이게 뭐 이런 게 아니라 빵을 못 먹었어. 아, 내가 만들고 이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간조가 유일해 오조밖에 없으니까. 아 맞아. 그때 저희 오조만 그때 맞다. 못 왔고. 단장님 그때 저희도 파리바게트 거기 갔잖아요. 맞아. 거기 똑같은데요? 다른 데. 그러니까 우리 1등한 데. 1등한 데가 거기가 매년 많이 있어요. 1등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있어서 2010년도 1등. 그 흑인 아저씨? 흑인 아저씨. 아, 7기 때는 흑인 아저씨 아니었을 거야. 네, 백인 할아버지라고. 응, 백인 할아버지. 아, 백인 할아버지까지는 아니고. 아니에요. 저희는 또 쿠클리고 갔었는데. 흑인 아저씨가 그 9기 때는 거길 갔지. 아예 거기 프랑스 국립 제과 제빵 학교. 후앙 말고 저희도 몽마르트 언덕 갔었잖아요. 거기. 아, 그치. 꼬클리고 갔던 거기는 흑인 아저씨? 아니야, 거기는 백인 거여물곤 하던데. 아, 우리가 삐코스가 흑인 아저씨요. 그 지금 헷갈리셔 단장님. 하도 많으니까 몇 번을 가는데 맨날 다 상 받았다 그러고. 맞아. 2010년 봤는데 2011년도 봤는데 그래서 몽마르트 언덕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세 군데 정도가 우리랑 그 네, 네트워크가 있는 곳이고. 돌아가면서 가서. 그래서 같이 그러면 빵 못 먹어까지 하나도 못 간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걸 저는 느낀 거죠. 빵을 못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같이 여행으로 간 건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같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한 번 더 가려고요. 빵을 만들라. 프로그램을 하러 다시 갑니다. 진짜 너무 후회했어요. 다른 애들은 야 필로트 좋은 게 뭐가 있어 이러면 푸아그라 동장. 뭐 좋아요. 이렇게 뭐 아 푸아그라 맞아 8기 때는 푸아그라 동장 갔었어. 얘기 좀 그만해. 아 근데 푸아그라 생각보다 맛있었는데. 저도 그냥 괜찮았어요. 비스켓이랑 같이 먹어가지고. 전 염소치즈. 그때 먹는 얘기도 같아. 아니, 거기 요거트가 맛있어. 아 맞. 염소치즈? 아니 그 요거트라고 또. 같이 형 프로그램 그 휘작이라는 데 가면 그 푸아그라 농장도 있는데 염소치즈 농장이랑 그 다음에 그 요거트, 그냥 벌꿀 이런 농장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파리에 가면 우리는 보통 여행객들은 할 수 없는 이거 다 먹는 얘기인데 먹는 게 같이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는 먹는 얘기라서 이게 맞아요. 재밌어요. 아 뭔가 하다 보니까 우리 계속 행선 씨 오랜만에 같이 여행인데 오랜만에 하고 그렇구나. 원래 7기는 첫사랑, 8기는 같이 여행으로 첫 겨울이었고 그 전까지는 겨울에는 그 캠핑카로 하다가 캠핑카가 아니라 그 부조리스에다가 이제 모비롬 펜션 이 아파트 이런 걸로 해보자 첫 시도였어요. 근데 걱정 많았죠.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이걸 이제 필로트 차원에서 해본 거는 또 처음이라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겨울에는 이렇게 여름에는 이제 텐트라 또 날씨도 덥고 하니까 애들이 밖에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술 마시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팔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모이기는 참 힘들어요. 구조가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쵸? 예 그러니까 그래서 펜션 모비롬 안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단란한 분위기 독립된 공간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라 팔기 때는 오히려 칠기 때보다 본부에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랑 많이 술도 마시고 많이 조별로 이렇게 그래서 개별적으로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팔기 때. 9기는요? 9기는 다 해봐봐. 어느 시기까지 1기는 어땠어요? 1기는 내가 운영진이 아니라 별 기억이 없고요. 1기 때는 이제 제가 저도 운전을 해가지고 그때 운전했던 친구들이랑 운전자의 밤을 운전자의 밤을 두 번인가 했었는데 그래서 그게 좀 생각이 나고 운전자 애들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게 좀 생각이 나고 예. 9기는 빨리 얘기해보세요. 9기는 9기는 뭐 마지막 사랑? 뭐 자 여러분 들으셨죠? 이제부터 사랑 없습니다. 안 믿어. 11기한테 다 말할 거야. 네. 아 근데 항상 근데 제가 그랬는데요. 7기 끝나고 나서도 8기 앞두고 7기 애들한테 7기 뛰어넘고 오겠다고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항상 그런 소리 했었어요. 네. 8기 끝나고 나서 아니 9기 앞두고 나서도 7기 뛰어넘고 오겠다고 이런 근데 이제 9기 하면서 느꼈죠. 아 이게 뛰어넘는 개념이 아니구나. 그래 나 때문이야 전부 다. 내가 계속 단장인데 7기부터 괜찮아요? 그 자기 업적 잡고 얘기하라고 누가 누나를 기장으로 만들어줬죠? 왜냐면 자기 업적을 그만 얘기하라고 매번 사람이 다르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운영도 다르게 하고 코스 일정도 다르고 무엇보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단순하게 뭐 몇 기보다 몇 기가 좋았다 뭐 어땠다 이렇게 단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예. 좀 예.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9기 A 코스에서 B 코스 넘어갈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비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예. 7, 8, 9 세 번 만에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네.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10기는 잘 다녀오셨어요, 단장님? 아, 10기 잘 갔다 왔죠. 10기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원래 10기 때 녹음한다 그랬잖아요. 아 그래 10기 때 녹음한다고 녹음 장비를 다 챙겨가지고 갔어요. 그 무거운 장비를 그 무거운 걸 다 들고 내 여행 때 내 짐의 4분의 3이 녹음 장비였어. 근데 패널들도 그 다 섭외를 했고요. 우리 스텝으로 같이 갔던 진수 나연이가 기본 패널로 같이 하기로 했고 그때 이제 그때 조장들이나 이렇게 조원들하고 같이 하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10기 때는 생각보다 그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녹음이 운전 팟캐스트보다 실제로 그 여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남는 시간에 녹음하자 이렇게 했던 거였는데 남는 시간이 보통은 딴 때 같은 경우는 좀 참가자들이 이제 다 나가고 나면 좀 여유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뭐 딴 거 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부 같은 경우에 본부 조원들이 있어서 본부 조원들도 이제 여행을 하고 해야 되니까 같이 여행을 하고 아 본부에 조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녹음할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목이 안 나와가지고 포기를 했죠. 엄청 기다렸는데 계속 들어가서 하긴 그쵸. 했는데 그쵸. 갔다 오고 나서도 녹음을 녹음 날짜를 계속 잡았었어요. 10기 친구들하고 또 한 번은 조가 잡은 거예요? 알고 있었나 잡은 거? 아니 그때는 이제 그때 막 하면서 동시에 추진했지. 동시에 추진. 아 몰랐던 사실인데. 몰랐던 동시에 이제 10기 애들하고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시에 추진했었는데 한번 그래도 내려가기로 했었어요. 대구에 한 개 조가 다 모인다 해가지고 그날 이제 녹음 같이 하기로 약속까지 딱 되고 했었는데 이제 그 모임이 이제 하루인가 늦춰졌나 땡겨졌나 하는 바람에 제 일정이랑 좀 안 맞아가지고 못 갔었죠. 등등. 10기 얘기는 그 다음 기회에 그 꼭 그 10기 갔다 왔던 친구들 섭외해서 게스트로 오셔서 하죠. 예, 한번 제대로 한번 달아보는 걸로 하죠. 그런 걸로. 네네. 어쨌든 지금은 이제 또 11기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11기 참가 신청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다들 이 팟캐스트 좀 미래 크구만 이거. 아, 전혀. 이거 쉬었어. 100일 동안 안 했어. 100일 동안. 아, 그 예. 신청자가 꽤 된다라고 저도 이제 들었어요. 아니 뭘 들어요 형님. 뭐 80몇 명이라고 입금자는 50몇 명이고 외우고 계시면서 오매불망 언제 입금되나 딱 기다리고 계시면서 뭘 들은 것처럼 얘기하세요 형님. 얘기하세요. 얼굴 빨개졌어. 여기 오기 전에도 엑셀 청자다 왔어. 아. 11기 참가 기수가 되게 보니까 저도 카페 들어가 보니까 막 자기소개도 지금 벌써 많이 올라오고 가고 싶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은비 친구들도 가고 은비까지 또 아, 전도사님. 전도사님. 네, 그렇게 불러. 필로토 전도사님. 네. 사진 하나 올려야 될까 봐요, 카페. 필로토 전도사님.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어, 지금 찍자. 아, 아니 아니. 아, 그리고 오늘은 우리 녹음한 거 꼭 인증샷 찍읍시다. 왜요? 아니, 항상 거의 못 찍었던 것 같아. 예전에 부산에서 했을 때 외에는 찍었어. 아니 한 번 더 찍었어요. 한 번. 우리 단체로 몇 번 했어요, 형님. 나 됐나? 봤는데. 네, 한 번 있어요. 그 뒷모습 막 이렇게. 네, 뒷모습 나오고. 그 맨날 제가 찍어서 올려요. 아, 그래 우리 저번 6회 녹음했을 때도 6회 녹음 완료 하고 딱 올렸는데. 오늘도 6회. 6회가 안 올라. 네, 까였죠. 오늘이 6회지.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저는 11기 저도 또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11기에 좀. 달라진 게 있다고 하더라고 기존과. 그래서 아, 단장님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11기가 뭘 많이 준비해오셨어 또. 종이를 몇 개나 가져오셨는데. 아 제가? 여러분 기대하세요. 11기 가시는 분들 지금 종이하고 펜 꺼내세요. 지금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슛 고. 아, 그 카페에는 그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제가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을까 봐 그 참고용으로 뽑아온 거고. 11기는 요번에 A 코스, B 코스 이렇게 나누지 않고 딱 한 코스. 1A군요. 네, 딱 한 코스만 쭉 할 거고요. 한 40일 좀 안 되죠? 30 몇 박이야? 나 빨리 몇 지금 참가자 수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야 지금. 보통 여기다 써놓는데 안 써져 있네. 36박 37일인가 그래요? 7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니까 빨리 계산해봐 규범아. 아니 비행 기 타는 시간까지 거의 40일까지 되는 거예요. 운전자 말고 일반 참가자들이 파리에 도착해서부터 그 파리에서 다시 돌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여행만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더 있다 그쵸? 40일 정도 비어. 그쵸. 예, 그쵸. 오 좋겠다. 왜 이렇게 길지? 오 웬만한 데 다 가요. 웬만한 데 다 가요. 아싸. 파리에서 시작을 해서 파리에서 시작해서 네. 스위스 인터라켄 아. 네. 그 다음에 독일 하이델베르크 거기서 이제 프라하 체코 프라하 님 프라하 얘기만 나오면 이런 그 다음에 독일의 뮌헨 하나씩 해야 되는 건가? 그 다음에 이탈리아 베네치아 그 다음에 로마 예 알겠습니다. 니스 바르셀로나 아 니스 또 가요? 네. 아 좋겠다. 보르도 몽쉘미셸 와 몽쉘미셸 노르망디 런던 다시 파리 영국도 가요? 네. 사실 인근 도시는 다 생략을 했고요. 거점 도시만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이렇게 지도를 보면 파리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그래봤자 지금 소용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레이저 나와. 딱 보기에서 이렇게 베네치아 프라하로 이쪽 동쪽으로 이렇게가 갔다가 뭐예요 지금? 파리에서 동쪽으로 네. 하이델 거쳐서 프라 갔다가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뮌헨 쪽으로 해서 베네치아로 해서 이탈리아 로마 쪽으로 했다가 이렇게 다시 니스 쪽으로 올라와서 그쵸. 다시 스페인 바르셀로나 갔다가 프랑스 보르도로 가서 몽쉘미셸로 가서 노르망디 갔다가 배 타고 서쪽 그 런던 넘어갔다가 다시 파리로 돌아오는 이런 국이 A 코스랑 쉽게 말하면 W 모양이네요. 예, 네, 국이 A 코스하고 많이 비슷하죠. 거기에 프라가 들어가고 런던이 더 들어가고. 그때 몇 박이었어요? 저희도 뭐 저는 운전자라서 한 37박 38일 한 것 같은데 저희도. 응, 그 정도 했을 거예요. 아, 대박, 빨리 가고 싶다. 산이 많아, 지금 아직.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여름이다 보니까 푸조리스 차량 8인승, 8인승. 유럽은 거의 다 스틱이신 거 아시죠? 네. 네. 스틱 8인승 차량으로 하고 캠핑장에서 이제 텐트 숙박하고 이제 기본이죠. 겁나 더워, 겁나 더워. 네. 제 친구들이랑 주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내용인데요. 텐트에서 잠을 자면 불편하지 않나고 좀 오래 자는데 그런 불편함이 씻는 건 어떠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아 여름은 안 가? 네, 전 여름이 아니라서. 저는 아, 맞네, 그냥 여름이 아니니까. 그때 녹음할 때 막 다들 이야기하시는 게 안 불 편하다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괜찮대 이렇게 했는데 괜찮대 아니 우리 큰일 난 줄 그렇게 했는데 어떤지 또 여쭤보고 싶네요. 갔다 왔던 사람들 얘기 여름에 저희 다 여름에 갔다 왔으니까 남자들은 뭐 씻어도 아무 때나 씻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 좀 씻는 게 아무 때나 씻다니 우리도 샤워장에 씻어 아니 그러니까 좀 불편해도 잘 씻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오래 안 걸리고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도 그냥 나 오래 씻는 거야. 40분 정도 샤워하잖아. 샤워장에 또 개개인 다 들어가 있고 그냥 씻는데 불편 없었는데 제일 불편했던 건 독일에서 우리 너무 추웠는데 이게 동전을 코인을 넣어야지 코인. 이렇게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어머. 여자들은 대부분 한 20분 이렇게 씻어야 되는데 나 독일에서 겁나 빨리 씻었어. 7분 씻고 8분 동안 다른 애 한 명 더 씻겼어. 아. 진짜. 그런 캠핑장이 간간이 있어요. 간간. 그러니까 어느 쪽에 있으면 독일 스위스. 쪽 독일 아니 스위스도 아니고 독일이랑 북유럽 쪽에 많이 있고 네덜란드 쪽에 벨기에도 이게 그 유럽과 그쪽이 석회수다잖아요 서유럽 쪽이 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귀해요. 아 물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아껴 쓰라고 이제 그렇게 정책을 많이 쓰는데 필로트는 이제 캠핑장 예약할 때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캠핑장을 선정을 하는데 웬만하면 코인이 없는 데를 선정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 가지 뭐 거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가끔 이제 코인이 있는 데도 하기도 하죠. 아,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편할 것 같아. 그냥 우리 뭐지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샤워장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훨씬 깨끗해요. 진짜. 샤워장이랑 비교하면. 아, 그럼 샤워장 아니고 캠핑장 샤워장도 샤워장이지. 뭐 딱히 막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 텐트에서 자도 네. 그냥 뭐라고 이제 우리 침낭을 들고 가니까 침낭 푹신푹신하고. 애들이 요가 매트를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 아. 이런 말. 아 그럼 밑에 매트리스 갖고 오면 좋아요. 좋아요 진짜. 아, 그래요. 그거 갖고 오면 좋고 그다음에 자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죠, 그렇죠? 텐트에서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칠기 때는 좀 추워가지고. 네, 좀 추웠어요. 애들이 그때 내가 욕 많이 먹었었는데 칠기 때 근데 날씨를 잘 보고 가야 돼. 우리도 처음에 갔을 때 되게 추웠거든요. 나는 칠기 때 내가 여름인데 춥냐고 해서 안 춥다고 여름 침낭 갖고 와야 되냐고 여름 침낭 갖고 오라고. 근데 거기 이상기온 와가지고 긴팔 입어도 추워. 최근 유럽이 계속 이상기온이에요. 요즘에는 유럽 날씨 어때요? 하면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묻지 말라고. 잘 몰라요, 그래요. 아 저도 나도 더 이상 나한테 묻지. 나도 진짜 서울에서 33도에서 완전 통풍 잘 되는 비치웨어 입고 갔다가 파리 내린 순간 딱 운영진 분이 털옷을 입고 있네. 이거 뭐지? 아니 우리 혹시 항공 담요를 들고 다 내렸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담요 막 뒤집어 쓰고 막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 막. 옷도 그런 잘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따뜻한 거 있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긴팔 정도는 입어주는 게. 이태리 갈 때쯤에는 그 바티칸 갈 때 생각해서 약간 무릎 밑으로 오는 것도 필요하고 추리닝 같은 건 좀 긴 걸로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씻는 건 어쨌든 전혀 불편한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짐 싸기 관련했던 게 오해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겨울 짐 싸기였죠. 네, 아 그렇구나. 그럼 한번 여름 짐 싸기 한번 따로 한번 다뤄보죠. 네. 저는 뭐 이제 지금요? 지금 아니 지금 말고 다 함께. 그리고 11기 때는 일단 항공권을 포함을 안 시켰어요. 네, 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가격이 왜 이렇게 다운이 됐나?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필로트 고민 중에 하나가 항상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그 유럽 여행을 대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 중에 하나인데 그 항공권이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그룹 항공권으로 했었는데 보통 이제 그룹하면 단체로 하니까 더 싸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해보니 필로트 하면서 알게 됐던 건데 그룹 항공권이 개별 항공보다 훨씬 더 비싸요. 왜요? 몇십만. 그것도 왜냐면 그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딴 사람들을 못 태우고 이제 그 사람들을 태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항공사와 여행사의 관계 속에서 항공사가 일단 갑이에요. 여행사가 을이고. 그래서 항공사에서 그 일정 정도의 티켓을 블록이라고 하는데 뭐 그 블록을 이제 여행사한테 이제 줘요. 여행사 뭐 실적이나 규모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근데 이제 필로트는 이제 여행사가 아니었으니까 이제 다른 여행사 통해서 그동안 이제 그룹 항공권을 해왔었는데, 이게 우리가 40명, 50명, 뭐 많을 땐 100명 넘게도 갔었는데 이 그룹 항공권을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이거를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리스크가 항공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한 100명, 50명 이렇게 했다가 늘어날 수도 있고 펑크, 줄어들 수 있으니까. 펑크 나버리게 되면 그만큼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는 손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줘요. 한 20석, 30석씩 여행사들한테 주는 편인데 그것도 리스크에 대비해서 디파짓이라고 보증금을 몇십만 원씩 전부 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도 표 한 자리당 한 자리당 이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못 채우게 되면 그만큼 이제 또 디파짓도 까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같이 출발한 게 더 이제 안전이나 뭐 이런 거 있어서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차이가 그러면 이제 참가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지금 그 항공권이라는 거는 일찍 신청하면 일찍 신청할수록 더 저렴한 표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 왕복 항공권이 성수기 앞두고는 2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해요. 그렇죠. 네, 최근에 아주 계속 180 정도 됐었거든요. 너무 비싸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제 끊게 되면 한 100만 원 초반대, 뭐 110만 원, 뭐 좀 비싼 건 12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끊 수가 있으니까 일단 참가자 입장에서는 운영진 입장에서는 운영하기엔 좀 더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항공권이 다 다르니까 도착 시간이 다 다르고 이제 운전자 교육이든 뭐든 더 운영하기엔 더 까다로워졌는데 참가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1-2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는 항공권에서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가비가 그만큼 다운될 수 있는 거고 정류하니까 더 저 친구는 60만 원? 63만 원인가? 왔다 갔다. 더 싸져요. 야, 1박을 경유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 왕복 항공권 끊었는데 그러니까 경유해가지고 63만 원에 끊었더라고요. 와. 경유를 많이 한 홍콩에 가서 하루 있다가 또 타고 말이야. 아 그래서 스탑오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직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여라 이렇게는 안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운전자들은 뭐 파리 샤를르 공항 이터미널 2번에 7월 8일 뭐 오후 1시까지 모여라 집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일찍 도착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거 맞춰서 이제 항공권을 끊거나 좀 일찍 도착하면 뭐 그거에 맞춰서 이제 뭐 관광을 하던 아니면 미리 운영진 통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숙소에 먼저 와 있든 뭐 이렇게 이런 건 이제 개별적으로 할 거고 그거 그 날짜에 맞추면 되니까 나는 홍콩을 좀 여행하고 싶다 여행하고 싶다 그러면 홍콩 경유하는 표 끊었다가 홍콩에서 이제 구경하다가 파리에 그 시간 맞춰서 오는 비행기 끊어서 와도 되고 그럼 뭐 그렇게 하면 더 여행 질이 더 높아지고. 저 예. 아 심지어 저는 예전에 파리 갈 때 아버지가 베트남에 계셔서 베트남 경유해서 가는 표 끊어서 베트남에서 며칠 아버지랑 같이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보내다가 같이 파리 간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항공권에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솔직히 참가자 입장에서는 항상 그쵸. 유럽이 여행이 비싸니까 항상 뭐 이런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가격이 일단 다운됐을 때 저희 참가비보다 점점 다운되고 있어서 저희가 점점 이게 뭐지 국이 A 코스 제일 비싼 것 같은데 앞으로 점점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여행으로 나아갈 거예요 계속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여행다운 여행 필로트를 통해서 좀 가치 있는 여행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볼 욕심이 있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첫 걸음을 이제 여기 일기 단장님이 하셨으니까 그렇죠. 모르겠어요. 전도는 저한테 맡기세요. 아 네. 전도사를 믿어주세요. 아 네. 아이고 왠지 나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11기는 그럼 항공권이 포함 안 돼 있고 또 포함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포함 안 돼 있는 거? 또 뭐가 포함 안 돼 있지? 아 뭐가 포함돼 있어요? 일단 포함돼 있는 거는 리스비. 네,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세요. 예. 그 푸조리스 자동차, 그다음에 자동차에 들어있는 종합보험, 그다음에 숙박. 그다음에 텐트 캠핑에 필요한 캠핑 장비, 예 캠핑 장비, 뭐 텐트, 버너, 가스, 무전기 등 이런 거. 그다음에 기본 식재료, 그래서 쌀이랑 뭐 야채 3종 세트 뭐 이런 거. 양파, 당근, 예 뭐 그런 감자. 거. 이걸 초반에 일부 좀 지급을 할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가치 여행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운전자 교육, 뭐 그 밖에 제가 뭐 가끔 이제 인토를 하거나 정보를 주는 안내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불포함은 일단 항공권, 그다음에 차량 이동 경비, 뭐 유류비 통행세, 네, 예, 그다음에 기타 개인 경비, 자기가 쓰는 경비, 술값,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안주값, 예, 그 빵값, 그 빵값. 10기 때 본부도 이제 본부 조원들이 있다 보니까 조비를 걷었어요. 그렇죠, 조비 걷어야죠. 예. 나도 이제 조비를 걷어본 건 저희 저도 이제 처음이라. 본부에서 조비를 걷은 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얼마에 걷어야 할지 잘 몰라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본부는 8명이었는데 네. 30만 원씩 걷었던 것 같아요. 1인당 30만 원씩요? 네, 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많지는 않아요. 먹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유류비 통행 유류비 통행세 먹는 거 다 해결을 했. 저희 했을 때는 저희 조도 8명이잖아요. 그럼 저희 50만 원 냈어요. 그렇게 내고 뭐 조금씩 더 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 다 조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차이 나면. 그게 1조는 80만씩 냈어요. 오. 뭘 그렇게 많이 했어? 아마도 그럴걸요. 나는 40만. 많이 먹어서요? 많이 먹고 많이 술도 많이 먹고 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뭘 어떻게 많이 먹느냐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현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절약도 해요. 그렇죠. 한번 갔다 온 그러니까 사람들. 제가 경험했던 건데 예전에 여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필로트는 아니었고 다른 여행 때 이제 마트를 보는데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제가 산 거랑 다른 그러니까 처음 온 친구가 사는 거랑 가격 차이가 30유로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번 장문 보고 왔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숨 안 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각종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 다 얘기를 못 해주니까 최대한 저한테 이렇게 좀 그런 정보를 단장님을 이용하세요. 캐 가세요. 캐 가면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좀 뭐 궁금한 거 있나요? 예. 신청 마감 저 궁금해요. 아 신청 마감. 네. 사실 필로트가 그동안 이제 신청 마감을 딱히 정해놓은 적이 없었어요. 정확히 근데 보통은 5월 말 정도에 이제 합숙을 하게 되죠. 네. 합숙이나 아니면 설명회 이런 전체 모임, 네. 예, 이런 걸 좀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별로 이제 자동차 리스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리스 신청은 여행 3주 전에 다 그 서류 작업이 끝내가지고 신청이 들어가야 돼서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조 윤곽은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제 신청하는 친구 있을 경우에는 좀 받기도 해요. 근데 인원 제한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아니 인원 제한은 없어요. 아... 왜냐하면 필로트 1000명 가도 1000명? 1000명 가도 가능하죠. 가능해요. 비행기를 그러면 전 세계를 빌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필로스 시스템이 그러니까 막 운영진이 다 쫓아다니면서 참가자들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어 놓고 거기서 이제 조장단 회의를 통해 가지고 뭐 정보나 거기서 나오는 애로사항을 취합하고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고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인원이 아무리 늘어나도 이걸 그 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져 있어요. 근데 필요한 건 이제 뭐 그에 따른 뭐 항공권이라던가 자동차 물량, 물량이라던가 캠핑장이라던가 이제 우리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리고 스태프들도 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신청할 거면 이거 5월 이전에 빨리 신청을 해줘야 리스 할 수 있는 차량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추가 인원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차이가 나지 않나요? 아 근데 막판에는 항상 고개 걸리죠. 막판에는 이제 신청했는데도 이제 아쉽게도 이제 같이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차 때문에 네, 차량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경우가 있죠. 빨리 신청하세요. 전도사 전도사요. 이번에는 그래서 스텝을 좀 많이 뽑으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규범이 공이 좀 크고 우리가 처음 스텝으로 처음 시험했던 건데 시험해서 하이바 네. 네, 규범이가 잘했고 8기 때 사실 그 8기 때도 이제 다른 스텝으로 왔었던 친구 형준이 오빠 형준이 형 그래서 김영준? 제가 그때 여쭤봤어요. 우리 형준이 오빠예요? 다른 형준이 오빠예요? 우리 다른 형준이 오빠였어요. 행준이요. 아 우리 형준이 오빠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일하고 있어서. 일하고 있어요. 응. 우리 형준이 오빠 원래 갈라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도 잘했고. 그다음 작년 규범이도 잘했고. 규범이도 잘했고 이번 10기 때 진수 나연이도 잘했고. 자 잘한 얘기 말고 잘 못한 사람 있어요 혹시? 스택 가서. 스택 가서. 네. 이런 건 하면 안 돼. 이런 걸 스태프로. 이런 걸 물어봐야지. 다 잘했겠죠 그러면. 잘 못한 사람. 아 규범이? 인정. 인정. 규범이 저한테 많이 혼났죠. 성장 드라마 찍고 왔죠. 근데 그 규범이는 자세가 좋아서 뭐 토라지거나 이렇지 않고. 숙숙해요. 성장 드라마를 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텝 모집을 좀 공개적으로 좀 해보려고 페이스북이랑 카페 뭐 카톡 등등 해가지고 1기부터 10기 참가자 대상으로 이제 공개 모집을 때렸는데 몇 명이 왔나요? 지금 지원 저도요. 하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엄청 많이 지원했다고. 몇 명이나 지원했는데요? 지금 스텝 이 혹시 참가 인원보다 많은 건 아니죠? 스텝 지원이 한 10명 좀 넘나요? 근데 이제 참가 인원에 따라서 스텝 인원이 이제 늘어나죠. 스텝 조건이 그래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스텝 조건이요. 첫 번째는 기본 조건은 이제 1기부터 10기 참가자에 한해서 하고요. 왜냐하면 필로스 경험을 해본 친구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첫 번째 기준은 뭐 별다른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필로트의 그 같이 여행의 취지에 공감하고 그걸 지지 성원을 하는 우리 필로트 회원이 첫 번째고요. 연경이 안 되겠네. 너무 가고 싶어. 난데. 네, 두 번째 기준은 필로트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넘치는 아니 뭐 제 해요 너무 애정 아 이런 거 없어요. 성적 얼마 막 이런 거 없어요. 토익 점수 얼마 막 이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필로트 운영진하고 호흡이 잘 맞는 회원. 그러니까 이제 저랑 호흡이 잘 맞아야지. 반장님 같이 숨 쉬어. 모두가 다 주관적이네요. 아닙니다. 객관적. 그다음에 네 번째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일종의 뭐 자세 측면을 본다면 네 번째가 중요하죠. 이제 약간의 이제 능력적인 측면을 본 건데 능력도 능력도 이제 기본 능력이 아니라 자질을 봐요. 자질. 어떤 자세? 여행에 적극적인 지금 불신 남자야. 얼마나 희생 도화지인가. 아 여행에 필요한 그러니까 운영진한테 그러니까 스텝의 역할이 이제 사실 뭐 대부분의 일을 운영진이 이미 끝내놔요. 예약도 다 그렇고 모든 거 다 끝내놓기 때문에 운영이나 조장단 회의도 다 단장 운영진이 하고 이제 스텝은 이제 그런 이제 운영진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잘 매끄럽게 잘 될 수 있도록 옆에 도와준 역할이라 크나큰 스킬이 필요하진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여행에 필요한 뭐 운전을 할 줄 안다거나 아니면 뭐 참가자들하고 이제 잘 어울려서 그 친구 어떻게 나네 당장 우리랑도 못 어울리는 것 같은데 뭐 그 친구들의 그 니즈나 필요한 것들 잘 이제 캐치해 올 수 있는 친구라던가 아니면 뭐 음식을 잘한다거나 그러면 또 나네. 나이도 좀 있어야겠다. 뭐 외국어를 잘한다거나 등등등. 저 불문과예요. 한국어도 잘해야 돼. 뭐 그런 게 이제 네 번째 선발 기준이고요. 그래서 시력이 좋다고 일단은 저 라섹했는데 장난 아니야. 다 맞췄네. 미치겠다. 근데 지원한 친구들은 일단 제가 뭐 기본적으로 제가 다 봤던 친구들이 할 텐데 다시 한번 이제 만나서 예 우리 일기에도 한 명 있습니다. 예 일기에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만나서 최대한 이제 제 친분으로는 선발하는 수가 없고 면접도 보나요? 일종 면접을 저 오늘 이따 이야기 하신다고. 아 그래서 오늘 그렇게 옷을 입고 왔구나. 아니에요. 매니큐어 저렇게 치라고. 젤레일이에요. 면접까지는 아니고요. 네. 사실 예전에도 7기 때부터 참가자들 중에서 제가 탈락시킨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7기 때도 한 3명 정도 있었고 8기 때도 한 명 있었고 얘랑 같이 여행을 못 하겠다. 우리랑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가서 서로 고생할 필요 없이 안 왔으면 좋겠다. 7기 때도 그래도 안 왔어야 되는데. 7기 때부터 그렇게 해요. 이번 10기, 11기 때도 그렇게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취지 맞지 않는 거 괜히 다른 사람 여행까지 방해할 피곤하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단체 합숙 날짜 언제 나오나요? 5월 31일 날 할 예정이에요. 지금 엊그제 장소 찾다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합숙을 안 할까 장소가 안 나오네요. 짜리요. 사람이 많다고 궁시렁. 아 근데 단장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 때는 합숙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좀 친해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필요할 것 같아요. 봤는데 안 친해 보이더라고요, 8기 애들이. 그 진짜 서로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그 8기 같은 경우에는 조원들끼리 아직 친해지기 전이어서 예, 맞아요, 맞아요. 다 같이 친해지기 틈도 없이 일단 조원들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8이 있을 때는 아예 그냥 조끼리밖에 없었어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어. 네, 맞아요. 그렇구만. 근데 단체 합숙을 하니까 좋은 게 저희도 얼굴을 한두 번 더 봤다고 조가 달라도 그냥 반갑더라고. 공항에서 봤는데 그냥 반갑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런,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런 게 있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합숙, 필요하죠. 네. 전도사왈. 합숙할게요. 합숙하겠습니다. 아까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무슨 얘기 했었지? 예, 넘어가요. 기억도 안 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예,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뭘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마감 인 마감을 마감. 언제까지 정확하게 좀. 아. 그 얘기 하다가 뭐 딸 또 넘어가고 막 그랬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마감은 뭐 6월 말? 네. 까지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6월 말이 마지막일 것 같고 웬만하면 5월 말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말. 네, 빨리 신청하세요. 왜냐면 이제 그 합숙하기 전에 조편성 하기 전에 이미 하는 게 좋죠. 예,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죠. 그리고 유럽 여행을 가면 좀 일찍 준비하고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 전에 신청하고 막 3일 전에 신청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온 친구들도 있죠. 그 무슨 생각으로 가나? 그냥 유럽에 가고 싶은 거지. 근데 그런 친구들도 올 수 있을 정도로 뭐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 남자친구가 그렇게 필로트를 가게 됐다가 아, 필로트 네. 커플이 됐습니다. 아 맞죠. 아 지금 필로트 커플 됐어요? 네. 저런 애들 될까 안 돼요. 아니요, 저는 여행을 하는 거 지금. 단단히 거기서 저 연애 안 했죠? 아무도 몰랐어. 너무 간절해. 아무도 몰랐고 나중에 디늦 갔다 와서 이렇게 연락하다가 맺어졌다는 얘기를 예. 듣고 다들 깜짝 놀랐어요. 예. 어떻게? 일주일 전에 신청했다가 친구한테 결혼식장에 만났다가 이번에 유럽 간다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가 해서 재밌겠다 그럼 이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좋네. 네, 그렇게 됐어요. 친구들도 전도사네. 그 영경이도 남자친구 필로트 가서 만났다고?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필로트에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귀다가 헤어지고 사귀다가 만나. 네, 그 갔다 와서 만나셔야 돼요. 맞아. 저처럼. 그 연애하면서 여행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여행에 집중하는 게 좋죠. 나중에 본인 인생이 굉장히 후회될 점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네, 저는 그러니까, 맞아. 그건 진짜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자, 그러니까 여행하면서 여행 커플끼리 사귄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행하면 그 사람의 그 바닥까지 볼 수 있죠. 예, 다 나오니까 아침에 일어난 모습. 예,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불구하고 이제 그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들까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만난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행 초반부터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네, 친해질 기회도 좀 없고요. 예. 다른 사람들이랑. 왜냐하면 그때는 서로에 대해서 미처 다 모를 때예요. 맞아요. 여행 초반에는 다 본 모습이 깔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사귀게 되면 여행 내내 유럽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예, 다른 사람들도 안 같이 여행하고 있는 친구들도 안 들어와요. 그러겠네. 의사가 잘 몰랐던 모습 초반 모습만 보고 사귀기 시작하다 보니까 갔다고 나서 실망을 계속 거의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거의 90% 이상 깨졌습니다. 아, 꼬시다. 그렇게 되면 되게 각자 유럽하면 그 친구밖에 없었던 건데 유럽하면 생각나는 게 파리에서 뭐가 있고 이런 다른 사람하고 뭘 하고 했던 게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은 맞네. 여행이든 뭐든 일상은 누구랑 함께하냐 제일 중요한데 맞아, 나 유럽 갔다 왔는데 그 사람 하면 또 안 좋은 헤어졌으면 안 좋은 그렇죠,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사귀는 커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네, 저 1년도 넘었어요. 아, 네. 1년 가지고 결혼하고 얘기해서 결혼하고 그래, 결혼하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신기하잖아요. 네, 올해 결혼한 커플도 있잖아요. 예, 우리 1기가 이번 달에 2명 결혼합니다. 각자 따로 결혼해요. 그 1기의 그 한 명은 3기 참가자랑 결혼합니다. 응?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알았대요? 어떻게 하냐면 3기도 갔거든요, 저희가. 아... 영수 형님 축하해요. 우리 영수. 네. 이은지도 축하하고요. 그 1기 때도 갔을 때 그 연애 한 상태로 가는 우리 학교 선배들인데 둘이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달 동안 이제 유럽을 다니는데 아무도 연애하는지 몰랐어요. 그 서로 티를 안 내가지고. 그 나중에 갔다 와서 이제 고백하더라고. 사실은 연애하고 있었다. 와, 그래서 내가 왜 그 얘기를 안 했냐 물어보니까 괜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하고 이렇게 하면 이 공동체 내 스며들지 못할 것 같고. 와, 바람직하다. 근호 형님 제가 얘기했어요. 예. 그 근데 그냥 내가 물어봤어요. 가면 진짜 한 번도 뽀뽀 한 번도 안 했냐고. 한 번인가 했다가 나 잘 때 뺄까요? 드러냅시다. 아, 근데 연애 얘기로 여행하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유대감이라든가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특히 여름에는 캠핑을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같이 텐트 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잘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서로 누구는 이제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막 제가 지겠지. 설거지를 할까 말까, 막 밥 먹고 요리를 누가 하나, 텐트 칠 때 뭐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는 알아서 다 톱니바퀴처럼 정말 잘 맞물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행 끝나요 이제. 그게 아쉽죠. 그런 게 아쉬워서. 근데 이거는 여행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적용된 건데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단시간적으로 보지 말고 멀게 길게 보면 단시간적 보통 근시간적으로 근시한. 단시간 말고 장시간으로 보면 근시간적으로 보면 보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하고 만났을 때 뭐 이제 설거지를 누가 하냐, 밥값을 누가 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당장에 그건 내가 뭐 노동력을 아꼈다, 돈을 아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아끼지 못한 거죠. 그렇죠. 이게 뭔지 저는 원칙이 있어요. 저는 설거지는 제가 하고 밥은 제가 안 삽니다. 아. 돈은 안 쓰고 몸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간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눈치를 누가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서서 하게 되면 오히려 나한테 돌아온 게 있다니까요.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 맞아요. 돌아온 게 있어요. 이 친구 따라오고 싶네. 맞아요. 그래서 예, 여행 때 조원들끼리 뭐 이렇게 짐 싸고 뭐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할 때 눈치 보지 말고 자기가 먼저 자존심 세우지 말고 예, 자기가 먼저 하면 그게 그 이상의 것이 자기한테 차려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네. 여행 갔다 와서 사람들 더 많이 남아요 보면.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나 맞는 말 하는 것 같아. 아, 맞아요. 아, 좋은 소리 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또 네. 궁금한 거 있나요? 오랜만이니까 지금 어색하다. 잠깐 쉬었다. 안 어색한데요? 뭘 쉬어? 계속 하자. 잠깐만 쉴까요? 네. 네. 제가 무서워. 또 날릴까 봐요. 지금 불러요. 11기 대학생 자동차 유럽 대장정 모집 중입니다.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네이버 카페 필로트를 치시면 됩니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서포터즈가 뭡니까? 서포터즈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서포터즈지 말고. 그래서 의미 그대로 필로트를 이제 서포트 해주는 게 서포터즈고요. 이거 보면 이것도 맨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대학생들이 좀 참가비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낸 건데 일단은 여행 기간에는 지난 10기 때 해보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여행 전에 뭐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뭐 포스터 부착이라던가 아 SNS나 뭐 이런 아니면 뭐 어떤 친구는 웹툰을 자기 잘 그릴 줄 안다 하면서 이제 우와 아니면 뭐 사진 촬영 여행 때 뭐 사진이나 영상 촬영 뭐 이런 거 등을 통해서 필로트 여행에 좀 기여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일 정도 참가비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아 자기의 재능 약간 필로트 재능 기부 거죠 일종의 필로트의 재능 기부를 하면 필로트에서 참가비에서 일정 부분을 좀 감면해 주겠다 네네. 이걸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잘 안 되나요? 아 제가 지금 갔다 와서 좀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서포터즈 관련한 이 친구들 아직 못 만나고 있어요 지원한 친구들 아 지원한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체크를 다 못했는데 이제 담당하는 운영진 통해가지고 받아서 4월달에 중심적으로 좀 많이 만나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스텝 1기부터 10기까지 갔다 온 스텝들 지원한 스텝들도 4월달에 좀 열심히 만나서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네. 네. 그래서 아까 그 선발 기준. 네 맞게끔 최대한 객관적으로 친분보다도 객관적으로 제가 좀 판단을 해서 제가 운영진 회의 때 추천을 할 거예요 누구누구누구가 이런 근거 때문에 아 단장이 혼자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응미 표정이 어두워 친분 관계를 안 한다고 하니까 지금 아 돼요. 그래서 객관적인 말이 안 나오게. 아, 누가 봐도 아, 저 친구가 갈만하지라고 말이 안 나오게. 그리고 운영진 입장에서도 최대한 해야 되니까 운영진 회의에서 그러면 제가 추천한 친구들을 보고 결정을 하겠죠. 그렇게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네. 실제로 뭐 규범이 갔을 때도 그렇고 진수 갔을 때도 그렇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죠. 이렇게 딴지 거는 사람이 없었죠. 네. 갈만하다라고 다들 이제 생각을 할 정도. 좋다 그렇죠. 네. 일단 우리 곰돌이 푸조는 필로트에 대한 애정이 봐도 그냥 막 넘쳐나요. 막 흘러 막 몸으로 흘러 막 지금 눈빛으로 흐르고 지금 아, 굉장히 거만해졌어요. 왜 이래 진짜. 그러니까 제 좀 이상해. 저런 말 생각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규범이는 같이 스텝을 해보니까 애정하고 열정만 있었어. 아, 능력은 없어. 능력치는 떨어지네. 좀 힘들었어. 자동차 막 부서지고 이래야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거. 아 근데 실제로 뭐 차량에 약간 이상한 소리가 나는 차량 있거나 하면 규범이 가서 다 봐주고 막 그랬어요. 멋져. 내 차 좀 봐줘라. 저번에 진주남 차 퍼졌을 때도 봐줬잖아. 맞아. 예, 돈은 그대로 들었어요. 32만 원이니까. 돈은 들었는데 봐주긴 했어요. 예. 그리고 견인해서 갔지. 네. 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알았어. 어쨌든 개개인의 다 능력치나 뭐 애정, 열정 다 보고 네, 그쵸? 운영진 네, 분들과 네, 다 같이 네. 이제 그래서 면접이라는 보고. 게 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형식적인 거고. 아니 좀 어렵게 만들어 주세요. 어렵게? 네. 안 돼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야지 뒷말이 안 나와요. 필기 실기 뭐 이런 걸 보나요? 자, 3분 안에 요리를 요리. 완성하시오. 요리 대결. 자기소개서 한번 내야겠네. 자기소개서 이런 걸로. 복합적인 스킬. 아 심지어 외국에 있는 친구도 지원했어요? 지원을 했어요. 외국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일기부터 식기사에 갔다 온 애가요? 예.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네, 자소서 자소서를 예 네, 써서 보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열정. 훨씬 더 유리하지. 그 친구는 이 네, 아직, 말이 되는데. 아직 자소서를 아직 안 봤어요. 아 뭐야? 봐야죠. 네. 하여튼 네, 그렇게 예 네,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발을 할 거고요. 일단 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권만 이제 끊어서 오시면 되고 저랑 같이 이제 일찍 선발되면 국내에 있을 때부터 같이 뭐. 여러분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거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스텝이라고 해서 지금 항공권만 낸다는 이런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가면 일을 국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근데 국내에서 뭘 할 수 있나? 예를 그런 거죠. 뭐 설명해. 전체 모임을 한다거나 설명회 할 때 같이 와가지고 네, 하루 하는 건데. 예, 뭐 좀 도와주고. 그런 것도 하면 저죠. 예, 또 팟캐스트 할 때 이제 같이 자기 PR 같이 녹음도 하고. 접니다. 그렇죠. 이게 은비처럼 이렇게. 네, 아 그럼 접니다. 아, 그럼요. 아, 그럼 나 할래. 나도 신청할래. 그럼 접니다. 야 규범 우리 다 신청하자고요. 하죠 하죠 우리. 파리에서 만나요. 뭘 만나. 그럼 니 때문에 나 신청하는 거야. 아 그럼 이렇게 할까? 이게 본부죠. 본부죠. 이렇게 본부죠? 할까요? 재밌겠네. 아니 재미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녀오세요. 저는 한국에 그래서 있습니다.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 한두 명 정도 선발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모집되는 추세로 봤을 때 좀 꽤 될 것 같아서 5월달쯤에 다시 한번 판단해서 추가로 더 뽑을까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택 생각하시는 분들은 친구들한테 많이 알리세요. 알수록 자기가 갈 수 있는 뭐 친구 팔아서 아 그렇군요. 전도사요? 전도사. 아 네. 전도사 1, 2, 3, 4 막 만드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니, 많이 가면 단장님 힘들어지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저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일이에요? 아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간다는 건 뭐 재밌는 일이니까. 네, 즐거운 일이고 고민이 좀 생기긴 하죠. 행복한 고민. 뭐 대구 갔을 때, 부산 갔을 때 이제 만나는 친구들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되니까 예전에는 부산을 가더라도 별 고민 없이 만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필로트가 거듭되니까 이제 뭐 몇 길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뭐 이런 고민들. 그래. 그 부산 대구 있는 사람도 앞으로 신청하지 마세요. 단장님 고민입니다. 아 괜히 한 사람도 만나면 되는 걸 당신들 만나야 되니까 신청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할 때. 아니요 많이 오세요. 필라테스 좋아요. 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앞으로도 이제 그 여행하기 전까지 그 유럽 여행 관련해서 또 자동차 여행 관련해서 꼭 필로트 아니더라도 그 여행다운 여행 이런 문화를 만들려고 이제 팟캐스트 시작한 거니까 좀 일반적인 자동차 유럽 여행 관련해서도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굳이 대자유로 가지 않아도 저희 카페가 있으니까 카페에 와서 구경하셔도 될 것 같고 정보를 얻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팟캐스트에 이런 질문으로 저희 대답해드릴 테니까 질문 올려주시면 성심성의껏 진주남이 댓글 달아드릴 겁니다. 그 팟캐스트 나간 이후에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 꼭 대학생만 갈 수 있냐라는 질문도 많이 오거든요.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못 가냐. 그래서 자기 뭐 친구들하고 같이 가고 싶다. 뭐 여행 동호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가고 싶다. 아니면 뭐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하고 싶다라고 질문을 해오세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필로트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네트워크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모든 여행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테마 여행, 뭐 영화, 음악, 미술, 음식. 뭐 음식, 뭐 제가 제빵, 농업, 축산 관련해서도 할 수 있고 뭐 지자체 관련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뭐 캠핑카, 자동차, 뭐 펜션, 모비롬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유럽 웬만한 코스 이런 것들 다 맞춤형으로 기획해드리고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생각 있으면 저희 카페 가보면 저희 메일 있으니까 메일로 이제 문의 주시면 제가 뭐 그 여력이 되면 그 뭐 만나서 이제 뭐 필요한 망에 따라서 기획해드리고 조직해드리고 좀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제 친구들이 말하고 막 신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생 되면 배낭여행 가고 싶어 하는데 여자 둘이 가면 위험하다 이런 게 있어서 필로트 하면 떠오르는 거 제가 갔다 온 거를 토대로 생각해 해보면은 필로트는 안전한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예. 그래서 저도 아 그게 맞는 것 같다. 여자끼리 하면 위험한 여행을 다 같이 하게 되니까 그게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이 여행하고 또 따로 여행하고 이게 충분히 이렇게 유동성 있게 네. 가능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것만 하면 남자들이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게. 아, 그렇죠. 여자들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평생 안 그러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여행만 가면 좋은 사람 돼. 그런 경험도 해봐야죠. 살면서. 이번에도 여학생들 신청이 많아요. 아 그래요? 나 갈래.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거의 항상 6대4, 7대3 정도 됐었다가 최근에는 5대5 그랬다가 10기는 남자가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11기는 7대3? 7대3 정도 돼요. 자, 컴퓨터, 컴퓨터를 켜라, 컴퓨터를. 지원서 써요. 근데 최근에 7대3이었다가 최근에 남학생들 남학생들 신청이 쭉 올라가서 안 돼. 남학생들 한 6, 빨리 오세요. 한 6.5대 4.5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안 와, 저 지인 동원할게 안 되겠어. 6.5대 4.5는. 아, 6.5대 3.5? 응, 6.5대 3.5. 아, 난 이런 거 넘어갈 수 없어. 예, 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네, 뭐 더 궁금한 것들 있으면 더 물어보고 딱히 지금 생각 안 나면 그 우리 뭐 디프리 때 뭐 먹나요? 아, 그 되게 중요한 거. 아, 되게 중요한 거 먹는 건데. 네. 예, 네, 식이주가 되게 중요합니다. 식의주. 의식주? 아니야 식이 먼저야. 식이 먼저야. 식이 먼저예요. 식이 먼저. 헐벗어서다. 여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많은 친구들이 먹는 것을 많이 좀 간과하죠. 여행 준비할 때. 제일 큰 고민인데 사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실제로 그 직장인들도 가장 큰 고민이 오늘 업무 처리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오늘 점심 뭐 먹지예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응. 학교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만나서 안녕 뭐 먹지 오늘. 맞아 맞아 맞아. 맞죠 맞죠 그래. 학생이 그래요. 공부니 공부인데 고등학교 때도 식단표 나오면 맛있는 날 평강표 색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호치케이스 딱 찍어가지고. 아니 나 대학교 때 학교 그 월요일마다 그 학교 신문 나오잖아. 네. 그거 챙기는 이유 중 하나가 일주일 식당표 보기에. 네. 네,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해요. 진짜. 네, 중요합니다. 네, 좀 이따 맛있는 거 먹자. 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궁금한 것들 우리 카페에다가 팟캐스트 게시판 이렇게 질문 게시판 만들까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만들어서 거기서 질문들 쭉 올라오면 안 돼요. 아무도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냥 팟캐스트 게시판 있으니까 거기다 올리라 하면. 아 그래, 팟캐스트 게시판. 근데 또 그거랑 또 좀 느낌이 달라가지고. 아 근데 아무도 안 쓸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쓰세요? 제가! 아 우리 전도사가 있구나. 근데 어차피 카페 그 질문 게시판이 있고. 아 질문 또 게시판에. 싸우면 되겠다. 거기서 그치? 따올게. 거기 그러면. 따오면 그리고 우리가 팟빵에도 그 후기 쓰는 그 댓글 쓰는 데가 있잖아요. 아 잠깐만 그래. 후기가 좀 올라왔나요 근데? 아 맞아. 봐야겠다. 아 저는 며칠 전에 들어 봤죠. 아 네 있었어요? 저는 저희가 업데이트를 안 해서 없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제가 다 댓글 달아주고 했습니다. 댓글 달았어 또. 단장이 너무 친절한 단장님. 아 근데 100일 동안 안 했는데 이거 접었다고 생각하지 누가 또 올려주는구나. 저도 기다렸습니다. 근데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언제 올라오나요? 그러게요. 전부 다 언제 올라오나요? 우리 798이네요. 뭐 한 게 없는데?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네. 아 호야가 남겼네요. 봄 여행. 얘 뭡니까 얘? 그 나도 뭔가 해가지고 친절하게 또 남겨줬지 나도. 메일 들어오는데 아직이네요. 얼른 방송 업로드 시켜도 돼. 현지 뜬단단 말이에요. 어 나 그거 아 되게 미안했어. 아 뭐? 아 맞다. 여기 대학생 갈 때까지 필로트 방송 계속 해주세요. 나타 여기서 생각난 건데 제 사촌 동생도 저 그거 필로트 그 페이스북 좋아요 누르고 자기도 꼭 갈 거라고. 아 그래? 아 사촌 네. 몇 살이에요? 아 17이요? 아 그러면 청소년 필로트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공부할 때라고. 대학에 가면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바로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저한테 자기 자식을 보내겠다고 그때까지 단장을 해달라고 한 애가 두 명이 있어요. 아 그래요? 둘이 결혼하라 그래요? 남자 아니에요? 서로 둘 다? 뭐 어때? 아니 한 명은 그 이번에 커플이 된 이제 진수. 커플 됐어요? 아니 지금 어? 아 이런 스텝 가서 안 되겠네. 커플이 된단 말인가? 또 한 명 이제 국이 갔다 온 누구야? 다이가 그랬던 것 같아. 다이가 다이야 언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결혼도 안 하고 필로트만 필로트랑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장님 아니 결혼하세요. 아니, 결혼하세요 대장님. 나중에 이제 단장 모집도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오 야망이 있어 되게 크다. 어 괜찮은데? 예 네, 좋습니다. 뭐 오늘 인스브루크 얘기는 뭐 할 수 있겠나? 해야죠. 하지 마요. 오늘 말고 이거는 여행 우리가 지금 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저번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원래 인스브루크 하기 전에 했던 건 먹거리였지? 네. 음식. 맞네. 음식 얘기했었구나 그때. 어쨌든 11기는 항공권 없고 유리세 통행세 없고 네. 포함 되어 있지 않고 스텝을... 특별한 점이 스텝을 선발하고 아 네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 참가비 분납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아 참가비 분납 가능하죠. 아 여기... 근데 그게 예전부터 가능하지 않았어요? 참가비 분납은? 아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참가비 분납 이제 보통 세 번에 나와서 초반에 좀 한 50% 정도 내고 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부담일 것 같아서 초반에 이제 한 10% 정도 아. 한 30만 원 정도만 먼저 내고 아이고. 그다음 나머지 분납할 수 있도록 아이고.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항공권 같은 경우에도 뭐 개별적으로 끊어도 되고 이게 좀 우리한테 운영진한테 부탁을 해도 운영진이 이제 끊어주기도 하니까 카페에다가 뭐 필요하면 의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자기가 이제 발품 팔아가지고 싼 저렴한 이런 항공권 찾아서 그런 거 결제해도 되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싸다. 운영자한테 이제 그 항공편 정보를 알려주시면 제가 현장에서 이제 운영할 때 좀 많이 참고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몇월 며칠 몇 시 어디에 집결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그때 뭐 운전자 교육 기간 중에 뭐 가능한 운전자 교육 코스로 그 앞을 마침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원칙은 아니지만 이제 번외로 이렇게 해서 뭐 픽업을 공항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뭐 케어하고 연락하면서 이제 잘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직접 옆에 있지 않더라도 연락하면서 조치를 취할 거니까 그런 여행 정보 같은 경우 항공편 정보 개별적으로 끊었다 하더라도 예, 운영자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예비 참가자 제도 아 예. 한번... 아 예비 참가자 제도도 아까 같은 맥락인데 일단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보통 이제 필로트 온 친구들 보면 하고 바로 포스터 보고 온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필로트 한 1년 전에 알았는데요. 이게 좀 지켜보는구나. 예, 그러니까 당장 이제 잘 되는지 참을성 있네. 잘 되는지도 보고 그다음에 당장 돈이 없고 예, 그다음 당장 이제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1년 지나서 오는 경우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 4학년 때 많이 오더라고요. 졸업하기 전에. 그치 이제 못 놀 거니까. 1, 2학년 때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언젠가 가겠지라는 생각에 예, 1, 2학년 때 온 친구들도 있지만 소개팅 비율적으로 보면 4학년 졸업 전에 온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기 직전도 있지만 보통 군대 간 직후 군대 갔다 온 직후에 뭐 자기에 대한 보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나 봐요. 그리고 빨리 복학생 이미지를 벗어나고 빨리 애들하고 좀 친해지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와서 다른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군대 갔다 온 직후에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비 참가자는 그런 미리.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적인 측면도 좀 고려를 해서 당장은 돈이 없더라도 미리 예비 참가자로 이제 해가지고 하게 되면 다음번에 당장 지금 11기를 못 오더라도 12기나 13기 올 때 이 정도 할인을 해주는 이런 제도. 그리고 천천히 분납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그렇죠. 괜찮다. 예, 좀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카페 가면 그 아, 예, 예, 있어요. 예. 참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좀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면 예, 저희가 좀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로트가 나중에 이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유럽에 그 한 센터를 좀 세우고 싶어요. 센터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 차원에서 뭐 외교부 그다음에 대사관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사실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느꼈는데 사실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썩었어.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제대로. 그 나라 프랑 뭐 그 나라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다음에 거기 여행 온 여행객들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요. 정말 없어. 진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하거나 좀 곤란을 겪었을 때 사실 타국에서 어딜 바라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사관 이런 데 바라보면서 이제 도움도 요청하고 할 때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별런 걸 못 봤어요. 절차만 복잡하고 그렇죠. 네, 네. 도움 맞. 그래서 일단은 필로트는 일단 유럽에 허브 기능할 수 있는 센터를 이렇게 좀 세워서 거기서 많은 뭐 여행객들이나 뭐 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각종 여행 정보도 나 생활 정보 이런 것들도 서로 교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정보를 주기도 하고 거기서 뭐 각종 워크숍이나 세미나도 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숙박도 할 수 있고 한 그런 좀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를 만드는 게 좀 제 개인적인 꿈이라 필로트 차원의 꿈이라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필로트를 꼭 통하지 않더라도 같이 있는 여행을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하려면 비용적 부담이 있으니까 그 비용적 부담을 최대한 뭐 줄여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땅 파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장사를 한 건 아니지만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으로 막 그 뭐 무료로 거의 뭐 실비로 이렇게 거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은 참가비는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많이 이제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나 장치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들 있으면 항상 좀 줬으면 좋겠고 그 필로트 맨날 좋다만 하지 말고 좀 개선 지점들 이런 것들도 좀 따끔하게 애정 어리게 좀 얘기를 해주면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좋은 취지가 내 있었군요. 지금 단장님 좋은 취지 설명하는데 지금 전부 다 휴대폰 만지고 있고 이것도. 어쨌든 그러니까 12기 참가하시는 분들도 궁금한 것도 다 게시판 올리시고 그리고 그리고 12기 참가하시는 분들은 자기 소개를 좀 빨리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편성 할 때도 그런데 만났을 때 아, 저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어디 살고 이런 걸 생각보다 저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쵸. 응. 그러니까 그거 20분 20다 좀 성심성의껏 좀 열심히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뭐 어떻고 부끄럽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눈치 보이냐고 잘 안 올리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올리기 시작하면 막 올리니까. 단장님 올리셨어요? 단장님부터 좀 올리세요. 눈치를 보시고 지금. 내가 이 단장이다. 그러니까 아 나도 올려야 되는 건가? 아 나도 올려야 되나? 올려야죠. 올려야죠. 저도 1기 때 제가 제일 먼저 올렸어요. 전 7기 때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난 내가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그럼 그 앞에 내가.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100일 만에 녹음을 했는데 너무 오랜만이고 하니까 여행지에 관한 얘기나 짐 싸기에 관한 얘기는 질문이 더 올라오면 자세하게 하는 걸로 하고 예, 그럽시다. 오늘 녹음에 대해서 어땠는지 이제 7기 연경이부터 근데 이 친구는 와서 얘기도 별로 못한 것 같은데 연경이? 이 친구는 반응밖에 없어. 맞아. 좋아. 빵. 아니면 긴장했어요? 아니요, 저 긴장 안 했어요. 단지 낄 타이밍을 놓쳤을 뿐이지. 아, 그럼 지금 끼세요. 아니 저 원래 말도 되게 잘하고 하는데 그냥 처음이고 하니까 그냥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전 나중에 다시 올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시간도 많고 휴학생이라서. 아 내가 올 건데. 요즘에 수영 배우고 있다며 유럽 여행 가려고. 네? 수영 배우고 있다며. 어 그럼요. 네. 왜? 아 바다에 빠지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아니 비행기 타고가 아니라 수영도 하고 저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저 요리도 하려고 학원도 다니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요리는 요리 학원 다녀서 되는 게 아닌데 학원 다녀야 되는 건데. 아 수영 건강 때문에 수영한 게 아니라 여행 아니, 가서 뭐, 가지가지로 가지가지로 여러 가지로 겸사겸사도 아니고 가지가지로. 아 지금 표정이 좀 어두워지네. 아니에요. 여행 가려고 뭘 하고 있나? 어 언니 요리 잘하나? 네, 아 저는 여행 가려고 야간 매점 열심히 보고 있고요. 저 여행 가려고 체력 비축하기 위해서 헬스 한 달 넘었고요. 네, 그리고 여행 맛보기를 위해 다음 달에 아 아니지 다음 주에 보라카이로 졸업 여행 갔다 옵니다. 와 보라카이 보라카이 좋다는데? 네, 에? 보라카이로 졸업 여행 가요. 그러니까 보라카이 좋대. 여행을 약간 워밍업 시킨 다음에 유럽에서 폭발. 취미래, 취미래. 네. 주도권을 뺏길까 봐. 그럼요. 보라카이로. 누가? 그 졸업 여행 얼마 내고 가는 거? 63만 원. 와, 싸다. 나는 저런 졸업 여행 못 간다. 네 졸업 여행 갔나 혹시? 아니 저는 안 갔어. 저는 복학을 되게 늦게 해가지고. 와, 난 졸업 나 때를 놓쳐가지고 못 갔지. 우리는 우리 때는 이건데? 제주도로 갔었는데 졸업 여행. 제주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제주도로 가게 되면 45만 넘는데요. 그러는데 60만 원 주고 보라카이를 가지 45만 원 제주도 안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또 하루도 안 되고 안 가겠다. 근데 학교에서 아예 중간고사 기간 때 졸업여행 가게끔 허락을 해줬어요. 아~ 네, 그래서 갈 과는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과가 몇 명이 안 돼요. 27명? 와 되게 친하겠다. 그 중에서 지금 3명을 땡긴 거야? 그럼요. 야, 10분에 10분 따라는데? 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여행에 유럽에 이렇게 빡 하기 위해 폭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그래도 60만 원. 아, 나는 제주도에도 우리 참가자들이 있어서 내가 제주도에 설명회 하러. 아 진짜 제주도 가서 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아, 그랬으면 좋겠다. 제주도에 한 명 왔어. 제주도 사시는 분 들으셨죠? 네. 제주도에서 좀 신청 좀 해서 제가 좀 설명회를 하러. 그러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 우리 거기서 팟캐스트 녹음 한번 할까요? 어 그래도 괜찮아요. 좋아요. 제주도에서? 야외에서. 바닷바람 쏘고. 예, 여러분들 네. 제주도 가서 하세요. 제주도 사는 후배 있는데. 아 진짜. 진짜. 아, 그렇구나. 좋습니다. 제주도 한번 추진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마무리를 하죠. 이제 칠기 네. 연경이 오늘 느낌 어땠는지. 아, 되게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에서 뭘 느꼈는데 뜻이 깊냐. 뜻이 깊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일생에 있어서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팟캐스트 녹음인데 제가 와서 이렇게. 또 오신다면서? 아, 뭐 저는 또 올 거지만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맛있는 거 먹어요. 아, 네. 네, 맛있는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은비는요? 어 재미있었고요. 처음에는 긴장해서 되게 그랬는데 두 번째로 와서 재미있게 녹음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음에 콩밭이 가겠는데 네. 굉장히 지금 여기 위에 떠있어 지금 다른 데 가고 네. 싶어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불러주시면 그때는 이제 여행 이야기도 더 많이 하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곰돌이 푸죠. 오늘도 조용했어. 표정 아, 맞네, 오늘은 또... 표정으로 말했어. 오늘 표정으로. 근데 되게 여유로워졌잖아. 예전에 약간 긴장하고 막 그랬었는데. 예전에 항상 긴장했는데 요즘 지금 막 팔도 개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팔도 장난 아니야. 그때는 딱 이거였는데. 그치. 예전에 마이크 안 되고 막 쳐다보면서 얘기하면서. 아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거예요. 저 처음으로 동마이크 써봤어요. 응? 녹음하면서. 아 독 마이크. 아 단독 마이크. 맨날 진수 왔을 때도 진수 랑서 갈랐어 막 이러면서. 네. 축하해.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오늘. 네, 좋아요. 근데 독 마이크 사랑한다.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네. 아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봐가지고 좀 긴장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긴장 한 것 같은데 다시 독 멘트 하니까. 근데 오랜만에 긴장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긴장 안 되고 여유롭고 뭐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항상 재밌는 것 같아 항상. 항상 재밌는 것 같지 뭐 그럼 뭐 오늘 재미 없었어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오늘 이제 받아치는데 이제. 아 구기 피코스 하늘이 형 오늘 예, 6회 녹음했어요 들으세요. 예, 얼마 전에 연락했는데 왜 안 올라오냐고. 아 하늘이가? 네. 아 올랐어요 진주 들었어요. 진주 사는 그 친구 말인가? 예? 진주 사는 그 친구. 예. 부산 가서 같이 녹음했었잖아. 아 이 이상한 친구. 씨에 씨. 또 했다 임마 됐냐? 네 진주남은요? 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동안 팟캐스트 5회도 녹음 못했는데 그 눈에 보여요. 제 팬들이 안 달라서 막 발버둥 치고 안 보이던데. 뭐? 안 보이던데. 제 눈에 선했고 오늘 이제 그분들의 그 마음에 이제 기나긴 가뭄 속에 있는 단비 같은 이런 제 목소리를 뿌릴 수 있었다는 것 자체로 만족하려고요. 네. 뭐. 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걸로. 네. 단장님. 건강하세요. 행복심 멘트 준비한 거 있으세요? 아, 없어. 아,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아, 일단, 오랜만에 이렇게 녹음하게 돼서 일단은 반가지 않군요. 그 말이. 되게 반가워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끝나고 밥 먹고 이제 술 한잔 하는 생각에 제 마음은 거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는 뭐 괜찮아, 좋고 한데, 화기애애한데, 내용이 전반적으로 좀 다들 산만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봐서 그래, 오랜만에. 네, 편집하는 사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편집하는 사람 그냥 통으로 그냥 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통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좀 정기적으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예, 한 2주에 한 번 정도씩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잘, 이렇게, 준비하고, 제 일정 잘 맞춰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네. 아,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오랜만에 다시 녹음을 해가지고, 저는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인으로 나와가지고, 막 집에 좀 이런저런 일도 있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조금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초심을 초심이 준비했어요. 약간 긴장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 막 좀 너무 느슨하게 제가 준비도 잘 이렇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한 것 같아서 청취자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하고 쪼꼬유 사랑해 주시는 저희 진주남 팬들 신경 쓰지 마세요. 항상 열심히 하는 쪼꼬유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할까요? 네, 끝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에는 저희가 여행지 얘기도 자, 하고 주제 짐싸기도 네. 얘기하고 일단은 짐싸기는 저번에 한번 했는데 여름용으로 한번 여름, 해야 되나? 여름용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을 가져오지 마세요. 사세요. 근데 그 여행 애들이 실제로 이제 짐쌀 즈음에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텐트 네.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요? 텐트? 일단 주제는 진주남의 인생. 최근에 올라오는 이제 질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심사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번 선정을 해서 미리 yep. 단톡방에 좀 이렇게 공유를 할게요. 네.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여행지는 일단은 저번에 원래 컨셉이 방송으로 좀 그 여행을 해보자라 해서 이제 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터라켄까지 해서 아 이탈리아까지 했죠. 아, 지금 이탈리아까 했어? 갔다가 로마 베네치아 갔다가 그다음에 인스부르크로 뮌헨 이쪽을 저번에 원래 녹음했다가 날렸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번 11기 코스도 딱 그 코스고 오케이. 그 코스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갑시다. 다음번에 뭐 인스부르크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네, 오스트리아에는 인스부르크 짤츠부르크 짤츠부르크 그다음에 독일의 뮌헨 피센 다 거기가 네, 가까이 있는 곳들이에요. 거기서 거기 네, 거기서 거기. 그래서 뮌헨에 있으면서 뭐 다 갈 수 있고 뭐 인스부르크에 있으면 다 갈 수 있고 그래서 이 여긴 내 도시를 중심으로 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필로트 네. 대학생 자동차 유럽 대장정 6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다려주신 친구들 앞에 녹음으로 가야죠. 수고했다. 목말라. 녹음 확인. 근데 그 아까 나오는데 그러던데 다 끝난 다음에 떠들래. 재밌는 얘기 좀 하면서 떠들래. 왜요? 그게 재밌대. 아 그걸 써보려고. 아 끝나고 이제. 끝나고 이제 아 원래 오기 살짝 얘기하면 될까요? 한국 얼마? 근데 워낙에 타가지고 다니.